지나던 날에 말야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마지막 바래다 주며 흘리던 눈물까지도 다 아름다운 추억 될 거라고 사랑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추억만으로 말야 우린 사랑하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끝낼 수가 없는 우리가 코끝이 지나도록 보고 싶은 날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날 그때가 올 거야 난 괜찮겠어 추억이란 게 뭐야 눈물 없인 듣기 힘든 이 대답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추억일 거라고 사랑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추억만으로 말야 우린 사랑하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끝낼 수가 없는 우리가 코끝이 찡하도록 보고 싶은 날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날 그때가 올 거야 넌 괜찮겠어 넌 추억만으로 사는 건 코끝이 지